한국 영어, 유학 영어, 미국 영어, 우리는 한유미.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는 영어를 배우고 싶으신가요? 영어 표현에 실수가 많으시다고요? 한국식 영어와 미국식 영어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이런 분들을 위한 한유미 영어.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희 한유미는 한국에서만 자라고 공부한 한스와 4년의 미국 유학 경험 있는 스파크, 그리고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자란 제이와 함께하는 영어 공부 팟캐스트입니다. 와! 요! 파레! 파레! 파리 타임 파레! 예스 파리 파리! 파리 타임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반가워요. 반가 반가. 맞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에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한 3일만? 네. 공유사항이 뭐가 있나요, 오늘? 공지사항 있나요? 네, 있어요.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네. 네. 공지사항, 저희 한유미 팟빵 다시 90위 안으로 진입했죠? 예. 예. 어저께 진입했다가 오늘 다시 없어졌어요. 잠깐. 잠깐. 아주 잠깐. 하루 정도. 그래서 그 순간을 저희가 캡처해서 또 올려놨죠. 맞아요. 인스타그램에. 인스타그램에 또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말이야. 누가 하는 거야, 자꾸 업데이트. 그 엄청 귀여운. 네. 빵! 막 토토로 빵! 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러게요. 정말 귀엽더라고요. 네. 누가 줬나 몰라. 인스타그램에 확인해보세요. 네. 알려주지 않아요. 전략적으로. 네. 한유미의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많이 방문해주시고 사진도 보시고 에피소드도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다른 공지사항 있나요? 없을까요? 한스, 오늘 목소리 좀 어때요? 좀 괜찮아요.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네. 제가 말을 하는 일을 좀 하는데 네. 이번 주에 일을 안 했거든요. 수능도 있고 그래서. 네. 맞아요. 참 수능이었잖아요. 수능이었어요. 네. 난리 났죠, 어제 또. 그래도 영어 좀 풀어봤죠. 풀어봤어요? 네. 어떻게 점수가 너무 쉬워. 그래요? 네. 단 안 풀어보고 앞에 좀 몇 문제 인터넷 보고 좀 풀었는데 수능이 제일 쉬워 진짜. 수능을 다시 보는 거 어때요, 그러면? 영어만. 내년에. 영어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유미랑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아쉽더라고요. 이게 한유미 영어는 그럼 수능 영어에도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 이런 간접적인 광고를. 한유미 영어 하기 전에는 수능 문제 보면 못 풀었을 텐데 한유미 영어 하고 나니까 그냥 수능 영어 그냥 쑥쑥 풀리는 거야. 이 모든 것은 한유미의 덕분이다. 와. Thanks to 한유미. 여러분, 수능 이제 내년에 365일 수능 남으신 고2 학생 여러분들 한유미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시 공부해봐야겠죠? 네. 지난주 네. 스토리부터 한번 해봐야겠어요. 지난주에 핫 센텐스였죠? 네. 재밌대요. 사람들이 자꾸 진짜요? Too much, too much. 그거 아닌데. 그것만 기억난다고. 뭡니까? 제이,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I don't know your mind. Too much, too much만 자꾸 기억난다고. 그건 여러분 올바른 표현이 아니고. 네. 자, 올바른 표현은 제이. You're so mean. You're so mean. You're so mean. You don't know how I feel. You're so mean. You're so mean. 티티. 빨리 들어봅시다. 지난주. 네, 알겠습니다. 저번 주 핫 센텐스. 핫해 핫해. 문화. 이런 내맘 모르고 너무해 너무해. You don't know how I feel. You're so mean. You're so mean. 정치.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자괴감 들고 괴로워. I feel regretful and ashamed of the countless hours as a president. 세계. 트럼프가 되다니 진짜 상상도 못했어. Trump is the president-elect. I didn't even think it'd be possible. 자,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Yep.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스토리토리 한번 시작을 해봐야죠. 네. 이번 주 스토리토리는 이제 요즘 하도 사람들이 감기 많이 걸리시잖아요. 환절기라서. 막 엄청 춥지도 않고 엄청 또 따뜻하지도 않고 그 넘어가는 중간 애매한 시기. 일교차도 크고. 맞아요. 미세먼지도 심하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상황을 위한 재밌는 스토리토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주제가 감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목은 내 감기 얼마라. 내 감기 가져가라. 쏘 미인한 거 아닙니까? 네, 저희는 미인한 방송. 저희는 상냥하지 않고 다정하지 않고 미인한 방송. 한유미 방송. 한유미 방송입니다. 자, 이번 주 스토리토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스토리토리 제목 내 감기 얼마라.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는 11월 어느 날 감기에 걸린 한스가 스파크를 만났는데 아치. 아, 진짜. 아. 나 감기 걸렸어. 아, 어떡해. 괜찮아? 야, 요즘 독감이 유행이래. 야, 근데 좀 떨어져. 헐. 아, 진짜. 확 얼마나. 네. 감기 걸린 네. 상황. 와. 네. 막 열연을 지금 하시네요. 네. 막 기침을 막 몇 번을 하신 거예요? 한 번 했는데. 아, 그래요? 네. NG가 한 다섯 번 정도. 편집하면 한 번 한 거예요. 방송엔 한 번 한 걸로 나가니까. 진짜 침 튄 것 같았어요. 나 바로 옆인데. 그러니까. 미안해요, 여러분. 아무튼.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공부 네. 시작해봐야겠죠? 네. 자,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장. 네, 첫 번째 문장. 나 감기 걸렸어. 한스가 감기에 걸렸죠. 근데. 너 감기 걸렸어. 에취 하면서. 에취. 네, 그 얘기를 했어요. 자, 나 감기 걸렸어. 이 표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지금 이번에 아주 간단해요. 나 감기 걸렸어. 청취자, 이건 뭐? 네, 청취자 여러분 계속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 감기 걸렸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네, 한스. 네. 준비됐나요? I'm ready. 네, 한국 영어 한스의 표현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감기 걸렸어. 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렴풋이 배웠던 것 같은데. 네. 자,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 감기 걸렸어. 걸렸어. I have a cold. I have a cold. Yeah. 오, 지금 옆에서 제이가 고개를 끄덕끄덕끄덕 하고 있어요. 끄덕끄덕끄덕 하면서 네, 아주 만족스러워 보이는 표정인데 자, 그렇다면 미국 영어 제이의 표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네, 감기. 네, 감기를 네. 초반에 걸릴 때는 네. 좀 다르게 표현하고 네. 한스가 말한 I got a cold. Have a cold. I have a cold. 네. 는 그냥 그 감기를 이제 좀 걸린 상태에서 상태. 네.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바로 나는 감기를 걸렸다라고 네. 말할 때는 I've caught a cold. I've caught a cold라고 할 수 있다고 지금. 아니면 네. I have a cold. I have a cold. 제가 한 것처럼. 네. 아니면 I've got a cold. I've got a cold.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감기 걸렸다. 지금 나 지금 감기 걸린 상태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면 I have a cold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방금 나 이제 얼마 안 걸린 거야. 오늘 감기 나 감기 걸린 것 같다. 뭐 감기 지금 걸렸어. 하면은 I 지금 have가 축약이 돼 있죠? 그쵸? I've caught a cold. 그리고 I've got a cold라고 네. 할 수 있다는 거 네, 맞습니까? 네. 네. 현재 완료를 쓴 거죠. Have PP. 그렇죠. 그 여기서 지금 caught는 네. 뭐의 과거죠? 잡았다. Catch a cold예요. 그러면 한국말로 네. 하자면 네. 감기를 그러네. 잡았어. 감기를 막 잡았어. 나 감기를 잡았어. 정말 이상하네요. 그래서 막 밖에 나가기 전에 네. 좀 단단히 입어. 아니면 너 감기 걸릴 거야. 이렇게 할 땐 Wear warm clothes. Wear warm clothes. Or you'll catch a cold. 아. You will catch a cold. 이라고 무슨 감기를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따뜻하게 입고 가 그렇지 않으면 감기 걸릴 거야. 말이죠. Or you'll catch a cold. You'll catch a cold. 감기는 catch랑 어울리는구나. 네. 감기라는 단어를 catch로 얘기를 하는군요. 감기에 걸렸다는. 네. 너무 신기하네요. 그리고 I've got a cold도 받는다잖아요. 약간 가시. 네. 얻다. 얻다. 이런데 감기를 얻어.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뭔가 온 것처럼. 그러니까. 되게 감기 좋은 것 같은 느낌. 좋죠. 학교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고. 아, 그래도 힘들잖아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렇긴 해요. 공부가 더 힘들어요. 네. 자, 개인적으로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네. 네. 네. 자, 그렇다면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네. 한스는 I have a cold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 표현도 아주 맞는 표현이라는 네. 거죠. 내가 네. 감기 걸린 상태다. 자주 지금, 쓰죠. 네, 감기 네. 걸리고 감기를 가지고 있다. 네. I have a cold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네. 하지만 내가 감기에 막 걸린 상태라면 I've caught a cold.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네. 우리가 감기 말고도 다른 이렇게 병들이 있잖아요. 네. 뭐 배탈이라던가 아 두통. 제가 저번 주에 또 배탈 걸렸었었는데 배탈이라던가 뭐 두통이라던가 여러 가지 병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네.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cut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stomach ache 뭐 있고 headache 뭐 이렇게 있잖아요. 두통은 네. headache. 뭐? 배탈은 뭐 stomach ache 있는데 그럼 네. cut a stomach ache. 네. cut a headache. headache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아닙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럴 경우에는 네. 한스가 말한 네. have a stomach ache. I have a headache. 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배탈이나 뭐 두통 이런 거에는 have a stomach ache. 네. have a headache.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독감 같은 독감. 경우에는 네. I caught the flu. caught the flu 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감기만 캐치고 나머지 네. 질병을 갖고 있을 때 항상 have를 쓰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뭐 나는 I have a toothache. 이가 아파. 그러면 toothache 라고 하고 have a toothache, have a stomachache, have a headache.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저 질문 있어요. 네. 우리 이게 뭐 장염 걸렸다 많이 얘기하잖아요. 장염은 혹시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아시나요? 알죠. 뭐예요? 한스님 알아요? 완전 모르죠. 스토메이크랑은 그러니까 좀 다를 거. 우리 네. 그냥 배탈 났다 하는 거랑 장염이다 이거랑 네. 좀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네. 그 장염은 stomach 네. flu. I have a stomach flu. Stomach flu라고 하는구나. 네. 설사하고 막 이런 거. 네. 뭐. I have diarrhea. Diarrhea. 저 처음에 설사하는 거를 네. 단어를 모르잖아요. 네. 뉴욕 갔는데 설사하는데 병원에 갔는데 단어를 모르잖아요. Water. 아. Water. 품. 아. 처음에. 그러니까 어떡해. You have diarrhea 하더라고요. 그래서 yeah. 우리 한님이 네 모르니까 네. 넘어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식사하시고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같은 표현을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알아보는 다른 상황 같은 표현. 일주일 동안 화장실을 못 간 스파크 병원에 가는데 선생님 저 변비인 것 같아요. Oh, I think I have constipation. Oh, I think I have constipation. 죽을 것 같아. 네. 네. 절대 진짜는 아니에요. 아니, 그럴 수 있죠. 네.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 되면 거의 진짜 실려가지 않나요? 응급실에? 그 정도면 네. 독이 올라서 얼굴이 까맣 거야. 아마. 독이 안으로 올라서. 보통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이렇게 그런 똥 얘기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저희 너무 좋아하네요. 네, 여러분 식사하고 계셨다면 정말 정말 죄송하고요. Sorry. 네, 그렇다면 이제 저희 두 번째 문장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네, 두 번째 문장은 괜찮아? 요즘 독감이 유행이래. 이런 문장이었죠. 요즘 독감이 유행이래. 지금 얘기를 했죠. 네. 네, 그리고 나서 멀리 떨어져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네. 자, 이 표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국 영어 한스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고 네. 요즘 독감이 유행이래. 네. 자, 여러분 다 준비하셨죠? 네, 하셨을 겁니다. 자, 갑니다. 가세요. Let's 어디? go. 집에 가요? 안녕. 나 가요 돼요? Bye-bye. Bye-bye. 자, 해볼게요. 네. 네. 괜찮아? Are you okay? Are you okay? 너무 쉽죠? 네. 요즘 감기가 유행이래. 유행이래. Today's. Cold is trend. Cold is trend. Today, cold, cold is trend. Trend. 유행 trend. 트렌드니까. 아 요즘 트렌드는 감기예요. 트렌드. 그러니까 cold 감기가 트렌드 유행이다. 유행이다. 또 또 이것만 생각날 것 같은 느낌이. 어떡하지? 안 돼요. 아니 맞을 수, 아 달라요? 틀렸어요? 네, 한번 그렇다면 맞는지 틀리는지 미국 영어 제이의 표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 네, 괜찮아. Are you okay? Are you okay? Very good. Yes. Perfect. 네, 한승, perfect. 네. 뭐 Are you alright? 할 수도 있죠. Are you alright? Yeah. Are you alright? 그리고 요즘 독감이 유행이래 할 땐 어 이렇게 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I heard that it's flu season. It's flu season. 아니면 cold season. Cold season. 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뭐 season이라고 할 때는 뭐 그 계절이라고 말하잖아요. 계절에 이렇게 지금 돌고 있는 거. 네, 돌고 있는 거. 아니면 또 다른 표현 알려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네. 안 돼요. 아, 그럼 조용하세요. 네. I heard that the cold is common.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I heard that the cold is common nowadays. Common nowadays라고 네. 했다는 거죠. 요즘. 자, 여기서 그냥 뭐 듣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I heard를 빼고 좀 짧게 만들어 보자면 the cold is common 여기서 지금 공통적이다. 약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일반적이다. 네. 네. Common nowadays. 요즘 nowadays는 또 요즘이잖아요. 네. 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군요. 첫 번째 네. 아까 하신 문장은 네. 뭐였죠? I heard that it's flu season. It's 네. flu season. Flu season. 그래서 그냥 친구한테 말할 내가 뭐 이렇게 했대가 아니라 네. 야 요즘 감기 유행이야 이렇게 말하려면 it's the flu season 하면 되는 거죠? 네. 네. 굉장히 쉽네요. 네. 그러네요. 왜 트렌드 안 써요? 그러게요. 어 트렌드는 뭔가 패션과 관련된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패션이 유행이다 할 때 네. 트렌드를 쓰는 거예요? 네. 오. 좋은 의미로 트렌드라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지금 감기가 유행이래. 그러면 it's the flu season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두 번째 알려주신 표현으로는 cold is common nowadays 라고 네. 할 수 있다는 거. 쉬운 걸로 우리 기억하죠. 네. It's the flu season. It's the 네. flu season. It's the flu season. 감기 유행이래. 독감 유행이래. It's the flu season. The cold is common nowadays. The cold is common nowadays. 해보세요. The cold is common nowadays. 오, 잘하네요. 입을 아주 바쁘게 움직이시네요. 네. 요즘 다 감기야. 막 이런 느낌 그러니까.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감기가? 그러면 한스님 네. 좀 멀리 떨어져. 어떻게 아. 할 수 있을까요? 어, 멀리 떨어져. 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어, get away from me. get away. Get away 아, get from away가 me. 아닌가? Be away라고 해야 되나요? Be away from me. 아니요. Get away from me. 괜찮아요. 네. Be away는 약간 조심해 약간 이런 거 아니에요? 어, be away라고 하진 않아요. Be away라고 했어요? 네. 아. 말도 안 되는구나. Get away. 네. Get away. Get away from me. 이게 말 돼요. 제이는 뭐 생각했어요? 저는 네. Get away from me 너무 좀 사실 네. 정 없나? 좀 머리 너무 가 해. 진짜. 너무 해요. Too much. 이 too much. 맥락 자체가 so mean이에요, 지금. 알아요. 근데 너무 민하니까. 그러니까 장난치는 좀 느낌이 안 나잖아요. 덜 민한 걸로. 뭔데요? Stay away. 아, stay away. 이건 좀 덜 네. 그냥 장난으로 네, 말하는 stay 것 같은 건데 근데 be get away. 그럼 진짜 아 좀 저리 가 약간 이런 느낌. 꺼져 아닙니까? 꺼져. 어, 그렇죠. Get away. 꺼져 말이야.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하자면 네. 아까 한스 뭐라 그랬죠? It's flu trend. 아니죠. Cold is the trend. Yes. 이거 기억하지 마시고. 하지 마시고 자꾸 말하면 안 되는데. 네. 자, 쉽게 it's the flu season. 네. 독감이 유행이래. The cold is common nowadays. 라고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tay away라는 거. 네, 좀 멀리 떨어져. Stay away. 웬만하면 너무 민하니까 이거는 많이 안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같은 표현을 다른 상황에서는 어떻게 쓰는지 알아보는 다른 상황 같은 표현. 변비에 이어 장염에 걸린 스파크에게 의사가 말한다. 아이고, 못 싸서 난리더니 이제 너무 싸서 난리야. 요즘은 장염이 또 유행이에요. The stomach virus is common nowadays. 네, 화장실을 잘 가는 것도 제가 복이죠. 그렇게 위 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아닙니다. 네. 자, 저희 그렇다면 세 번째 문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 네, 세 번째 문장. 아이씨, 내 감기 올마라. 이런 뜻이었죠. 내 감기 올마라. 화가 났죠, 한스가? 화가 났죠. 네, 짜증 났죠? 아니, 친구인데. 네. 막 떨어지라 그러고 감기 걸렸다고. 그러니까 근데 자꾸 막 기침해서 침 튀고 막 이러니까. 너무 그래도 민하잖아요. 떨어져라.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표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한국 표현, 한스의 표현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올마라. 네, 감기 올마라. 올다. 일단 H부터 해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네, H. H. 아이씨. 이거를 어떻게 할까? Jagger? 영어로 Jagger? Jagger? 뭐예요? 뭐예요? 진짜 초딩. 알았어요. 미안해요. 네. 자, 감기 올마라. 네, 감기 올마라. Please. Please 부탁하네요, 갑자기. 아니. 상냥해요. 되게 민하게 굴었는데도 아주 상냥하게 예의를 갖춰서. 어떻게 해야 되지? Take my cord. Take my cord. 라고 했어요. 제이가 지금 약간 비웃었는데. 내가 여기 가져. 가져가. Take my 가져가. cord.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표현, 제이의 표현을 비웃은 제이의 표현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뭔가 take my cord 하면 뭔가 네. 정말 네. 물건을 훔치는, 가져가라고 하는 것처럼. 아니, 무슨 감기 캐치도 하는데 뭐. 아, 그렇네요. take 하면 안 되나요? 그렇겠네요. 지금 그러네요. 모든 청취자분들이 저처럼 생각했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네, 비웃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지금 모든 청취자분들을 너무... 비웃은 건 아니고요. 네. 한스만 비웃은 한스만. 걸로. 네. 네. 네. 그렇다면 제이의 표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 근데 네. 처음에 에이씨 그랬잖아요. 네. 그 뭐 그 표현을 좀 잘 못할 것 같아서 그냥 네. hey. hey. 그러면 캐치 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캐치요? 네. I hope you catch my cold. I hope you catch my cold. 할 수도 있고. 네. 사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다 알려드릴까요? 아니요. 몇 개만 알려주세요. 복잡하니까. 네. 맞아요. 기억하기 좋은 것만 알려주세요. 그러면 네. I hope 또 나올 수 있어요. 네. hope 좋아하시나 봐요. 네. I hope 네. you get infected. You get infected. 한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Get 네. infected. 수동태로 쓴 거죠. Infected.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맞죠? 전염되다 이거잖아요. Infected가. 네. 그래서 get infected. 그러니까 네. 너 전염됐으면 좋겠어. 약간 이런 거죠. 네, I hope 뭐 했으면 좋겠어. 올마라. 막 이런 게 네. I hope을 넣고 I hope 소망하다. 약간 이런 거 있죠. I hope you get infected. 네. 할 수 있고. 네, 또 있나요? 네, 네, 마지막 있어요. 네, 뭐가 있죠? My cold. Contagious. Contagious. My cold is contagious. 네. My 그래서 you should be careful. 협박하는 거죠. 네, 감기는 전염성이 있어. 이런 뜻이죠. contagious가. 네, 그래서 you should be careful. 너 조심해야 돼. 조심해라. 이런 뜻이죠. 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네. 자, 첫 번째로 말했던 거. 여기서 지금 세 가지 말했죠? 네. 네, 첫 번째는 I hope you catch my cold. I hope you catch my cold. 두 번째는 I hope you get infected. I hope you get infected. 세 번째는 My cold's contagious. My cold is contagious. 자, 한스 뭐가 제일 좋아요? 뭐가 제일 생각나요? I hope that you get infected. I hope you get infected. 네. 이게 제일 뭔가 직역한 느낌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올마으면 좋겠어. I hope you get infected. 네. 뭘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주로 미국에서는? 뭐 그렇게 말하진 않아서 누구한테 너 내 감기 걸려라 막 그러진 않잖아요. 본인은 잘 안 했겠지만 네. 많이들 그래요. 아, 그래요? 많이 그러는 사람이 한스님 같은 잘 못 들어봤어요. 그런 말 미국에서? 네. 스파크는 뭐 유학할 오히려 때 오히려 더 조심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you should be careful. You should be careful. You should be careful. Don't get my cold. I hope you get infected. 네. 네, you so mean. You so mean. You're so mean. 다른 상황. 끝의 표현. 한스를 만난 스파크.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가는데. 선생님, 저 감기 옮았어요. I think I got infected with the cold. 네. 네. 이렇게 세 번째 표현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배운 세 가지 표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스부터 정리를 해주세요. 네. 오늘 처음 그런 표현 배웠죠? 네. 나 감기 걸렸어.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네. 방금 감기를 걸렸다면, 네.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감기 걸렸으면, 자, 가까운 과거는 현재 완료로 써야죠. 네. I have caught a cold. I've caught a cold 라고 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냥 뭐 쉽게 말하면 내가 요즘 감기 걸렸어. 네. I have a cold. I have a cold. 나 감기야. 얘기할 수 있다는 거. 네. 네. 두 번째 문장 제이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괜찮아? 요즘 독감이 유행이래. 네. 할 때는 Are you okay? Are you okay? It's flu season. It's flu season. Or the cold is common nowadays. The cold is common nowadays. 네, 그럴 수 있고 네. 좀 멀리 떨어져 할 때는 stay away. Stay away까지. 네. Get away. Get away는 말고 stay away까지 할 수 있다는 거. 네, 세 번째 표현은 뭐였죠? 내 감기나 올마라. 아씨, 내 감기나 올마라였죠. 아씨는 헤이라고 하고 내 감기나 올마라. I hope you get infected. 너무한다. 네, so mean, you so mean. 하지만 하지만 you get, I hope you get infected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배운 세 가지 표현 잊지 마시고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배운 표현들을 가지고 스토리토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스토리토리. 에치. I have a cold. Oh, are you okay? The cold is common nowadays. Stay away. Hey, I hope you get infected. Wow. 네. 얼마나? 볼마라. 볼마라. Stay away. 네,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들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연습하시고 써먹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랍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표현이 입에서 맴돌 수 있도록 배워보는 맴돌 맴돌 코너입니다. 자, 맴돌 맴돌 코너 시작해볼까요? 뮤직 큐. 요. 허. I have a cold. I have a cold. The cold is common. The cold is common. Stay away. Stay away. I hope you get infected. I hope you get infected. Yo. Yo. Yep. 네, 오늘 맴돌 맴돌까지 이렇게 마쳤습니다. 와우. 오늘 8회 파리 타임. 파리 타임인데 오늘 스파크가 너무 많이 아팠네요. 그러니까요. 장염에. 그러니까요. 감기까지. 네. 띠로리. 띠로리로리로. 면역력을 좀 높여야겠어요. 네. 아, 우리 뭐 다음 주에 새로운 플랫폼으로 또 찾아온다면서요? 네. 저희 다음 주에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저희 다음 주에는 우리 한유미의 드디어 첫 번째 게스트를 모실 예정입니다. 대박. Amazing. 대박. Amazing. Amazing. Unbelievable. Amazing. Great. How you? 다시 네. 자, 여러분 다음 주 게스트를 모시는 한유미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한유미 8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뿌뿌. 마지막 멤돌 멤돌 체스. I have a cold. The cold is common. Stay away. I hope you get infected. 여러분 안녕. Bye bye.